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구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특사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구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구바 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와 일행, 주조 구바 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28일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날 구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특사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구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구바 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와 일행이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